woke up 꿈마저도 baby 널 따라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내가 꽤 yeah yeah yeah 내가 꽤 yeah yeah yeah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baby baby She said she loves my rap 음악하는 남자가 좀 멋진 것 같대 무심한 척 말해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다음 그녀 말해 너 자꾸 front 할래 No I adore you And then she like 어디 놀러 가지 한밤중에 한강은 어때 강가를 옆에 두고 바람은 선선하게 다 입고 너와 걸어갈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댄 다음에 고개를 살짝 어울려 잡아줄 때 Yeah I try to play it cool but 결국엔 넌 날 웃게 만들어 Yeah that's you Yo. 오빠라고 치고 너라고 불러도 돼 근데 내 표정은 꿀먹은 꼬맹이네 아까야금 날 봤는데 불쌍 눈이 마주쳐 멍때려 아침밥을 얹혔네 네 꼬리에 홀렸네 날 보고 비웃어 자꾸 왜 내가 무웠던데 집에 가 거울 속 표정 보니 그래 티가 나네 정말 행복해 보이네 I woke up 꿈마저도 baby 널 따라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내가 꽤 yeah yeah yeah 내가 꽤 yeah yeah yeah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baby baby 참 단정해 넌 내 눈에만 복장 불량 발물을 발조차도 안 보이게 치마 내려야만 족이 돼 목까지 단추 꼭꼭 잠궈 새거리 숨어쉬게 파격길에서 퇴근길까지 한계의 굿모닝에서 그날까지 다시도 폰을 못 놓게 계획들은 많은데 시작은 무슨 말도 못 꺼내 설레는 듯 현실적인 말투 묻자 나로 밀당을 해 밀려서 방금 빌려낼 땐 정신 못 차리기만 해 네가 당길 땐 또 정신없이 해볼래 키 차이는 딱 이상적이고 너랑 둘이 가는 방향만 맞음 같이 걷고 밤맞게 걸은 반대편에서 마주쳐 있던 신호등 안에서 입 맞추는 거에 대해 너는 어때 I woke up 꿈마저도 baby 널 따라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내가 꽤 yeah yeah yeah 내가 꽤 yeah yeah yeah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baby baby baby it's alright I call you mine 밤 다는 우리 밝혀줘 새벽을 지나 밤새서 해보고 싶어 I woke up 꿈마저도 baby 널 따라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내가 꽤 yeah yeah yeah 내가 꽤 yeah yeah yeah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baby baby